다들 폼보다는 귀여운 척들만 해대지. 이젠 떳떳하게 going on 멋진 너인걸 자기 대해봐. Hey! Going 향해 driving. Oh! Are you ready? 3, 2, 1. 내 맘을 열어. 지루해하지 우린 화려하게 다른 걸 보여줄게.